살고 있는 레밍이라는 쥐들은 4년에 한 번씩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두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식구들은 자꾸 불어나는데 식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고유한 식량 대비책이자 인구정책인 셈이지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휴일 가족들과 외식하러 나갔다가 식탁마다 음식이 남아도는 걸 봤어요. 또 손도 안 댄 반찬들이 마구 버려지는 것도 봤고요. 굳이 노르웨이 레밍쥐들의 그 처절한 투신자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음식을 버리는 건 죄악입니다. 알맞게 요리하고 알맞게 팔고 알맞게 주문하고 알맞게 먹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 중에서 네버엔딩 스토리 리말의 노래였습니다. 친구 원경이 같은 반 친구 철준, 환식, 웅수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대구 남구 대명구동의 정재훈 학생. 자 이제 내기에 이기셨죠?

living here to tell you no. 마치 두 곡의 노래를 연이어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는데요. 영화 말콤 엑스 중에서 말콤 엑스의 장례식 장면에서 흐르던 노래였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이 부른 Someday We Will All Be Free. 언젠가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 이 영화는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지금껏 최고의 흑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말콤 엑스. 그의 전 생애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3시간이 넘는 대작입니다. 바로 어제 토요일에 개봉됐었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과격한 감독이 누군지 그 설문조사를 한다면요. 아마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가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과격한 감독이 미국 역사상 가장 과격했던 사나이 말콤 엑스를 영화로 만들었으니 그 영화가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이 영화가 상영될 즈음에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다고 해요. 백인들은 흑인 폭동을 걱정했고 한편 할렘가의 흑인들은 부티 브루즈와 스파이크 리가 말콤 엑스를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전 미국인들의 관심 속에서 탄생한 영화가 말콤 엑스일 텐데요. 그 개봉 결과, 글쎄요, 모두가 다 이 영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박수를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파이크 리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꽤 높게 들리고 있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이 영화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보신 분들은 FM 영화음악으로 감상문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럼 뭐 줄 거냐고요? 글쎄요. 그래서 홍동식 PD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홍동식 PD가 알아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음악 선물을 드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밖에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자, 오늘의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멕시코 영화인데요. 제목이 재밌어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Like Water for Chocolate입니다. 이 작품은 우선 포장이 무척 화려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종상쯤 되는 멕시코 아카데미를 싹쓸이했고요. 지난해 동경국제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여우주연상과 촬영상을, 또 시카고 국제영화제에서는 각본상을, 그리고 프랑스 아미행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작품상, 전미 비평가협회 우수 외국어 영화상, 이런 영화상들을 모조리 수상했습니다. 또 아카데미와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작품이죠. 자, 먼저 음악부터 들어볼까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타이틀 뮤직입니다. Cebolla tiene que estar finamente picada. Le sugiero ponerse un pequeño trozo de cebolla en la mollera con el fin de evitar el molesto lagrimeo que se produce cuando uno le está cortando. 양파를 썰던 한 여인이 자신의 이모 티타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멕시코 혁명기인 20세기 초 어느 마을. 페드로와 티타는 서로 무척 사랑하지만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 명문가에는 막내딸은 처녀로 남아 평생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티타가 그 막내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어머니는 유난히 티타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몸이 다른 총각 페드로는 사랑하는 여인 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기 위해서 티타의 둘째 언니와 결혼합니다. 그런 그에게 티타는 특별한 비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신이 만든 요리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마법, 이것을 전수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은 페드로는 티타의 감정과 정열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리로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증오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페드로와 둘째 언니의 결혼식 날, 하객들은 티타가 만든 결혼 케이크를 먹고는 마치 불행한 결혼을 보낸 듯 눈물을 흘리고 또 먹은 것도 모두 토합니다. 또 티타는 페드로가 선물한 장미꽃으로 소스를 만드는데요. 그 소스를 먹은 큰언니가 열정을 참지 못해서 발가벗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혁명가의 아내가 됩니다. 이 모두 티타의 마법의 요리 때문이죠. 세월이 흘러도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형부 페드로와 처제 티타. 어머니도 죽고 페드로의 아내인 둘째 언니도 소화불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페드로와 티타, 이 둘만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 아름답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속에는 멕시코 민족 특유의 환상, 마법, 그리고 꿈이 녹아 있습니다. 영화 달콤 쌉싸란 초콜릿. 이 제목은요, 금지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샘 페킨파 감독의 와일드 번치, 또 로맨싱 스톤, 그리고 스티브 마틴 주연의 Three Amigos, 이 영화에서 도둑으로 등장한, 그 도둑의 두목으로 등장한 적이 있는 배우 겸 제작자 알폰소 아라우가 이 영화의 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 티타 역은 멕시코 여배우 루미 카바소스가, 페드로 역은 시네마 천국에서 젊은 토토로 나왔었죠. 마르코 레오나르디가 열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마음을 전할 상대가 있다면요, 이 요리 비법, 무척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같지 않으세요? 문제는 어느 요리학원에 가야 이것을 배울 수 있냐지만요. 자,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이 영화의 메인 테마 들어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공교롭게도 초콜릿 그 포장지를 가지고 엽서를 꾸며주신 분이 있네요. 대구 수성구 반물동의 최지향 학생.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물은 없고 왜 껍질만 있어요. 잘 들으셨죠? 영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중에서 메인 테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아드2의 레니 할린 감독과 실베스터 스텔론이 아주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액션 영화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클리프 행어. 원래는 벼랑에 매달린 사람 혹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말인데요. 스필버그가 클리프 행어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천명한 뒤에 만든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였던 것처럼 이 클리프 행어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서스펜스 연속의 영화라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미국 중서부의 로키 산맥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던 게이브. 실베스터 스텔론은 조난당한 동료 헬과 그의 연인 세라를 구하다가 사고로 세라가 죽자 심한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료 대원 제시, 제닌 터널을 남겨둔 채 혼자 산을 떠나버리죠. 1년이 지난 뒤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게이브는 제시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산을 찾았다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현금 5천만 달러가 든 재무성 비행기가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습격으로 산속 깊숙이 동체 착륙을 한 것입니다. 이 테러범들에게 인질로 잡혀서 이 비행기와 돈가방을 찾는 길잡이가 된 게이브 일행. 눈 덮인 럭키 선매에게서 돈과 제시를 사이에 두고 게이브는 테러리스트들과 최후의 싸움을 벌입니다. 그 튼튼한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6개월간의 체력 단련과 또 산악 훈련을 받았다죠. 그래서인지 스턴트맨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무대는 로키 산맥이지만 실제 촬영은 이태리의 알프스, 돌로미테에서 진행됐다고 해요. 이 돌로미테는 그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이태리의 알프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산속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액션 드라마. 글쎄요, 피서법으로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무더워질 것 같은데요. 자, 시원한 영화 클리프 행어의 엔드 타이틀 듣죠. play now. Maria Grazia, play now. Maria Grazia, play now. Ave, Ave Dominus,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ventris tu. 역시 산악 영화였죠. 영화 얼라이브 중에서 아베 마리아 아론네빌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영화 카사블랑카 중에서 As Time Goes By입니다. 오늘은요. 브렌다 러셀의 노래로 들으시겠는데요. 이 브렌다 러셀이 부른 이 노래는 하이랜더 2에도 삽입됐었죠.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There no one can deny.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goes by. 브렌다 러셀의 노래로 들어본 As Time Goes By, 영화 카사블랑카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잉그리드 버그만과 험프리 보가트가 주연한 이 영화 카사블랑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제가 영화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입고 나온 트렌치코트의 색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카사블랑카는 흑백이잖아.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하지만요, 미국의 케이블 TV 슈퍼스테이션에서 방송된 영화 카사블랑카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것은 베이지색이라고요. 그리고 잉그리드 버그만의 눈동자는 푸른색이었고 험프리 보가트는 갈색 눈동자라고요. 또 마지막 장면에서 일자와 라슬로를 태우고 리스본으로 향하던 그 비행기는 청색과 은색이라고요. 미국에서 TV로 방송된 카사블랑카는 이렇게 컬러판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색을 입힌 그런 영화였다는 얘기죠. 어떻게 흑백 영화에 색을 입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겠죠? 흑백 영화의 컬러화는 이미 1900년대 초기부터 프랑스의 파데 마르코니 사에서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흑백 필름에 손으로 일일이 색을 집어넣는 그런 단순 작업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더구나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영화 감상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 컴퓨터 이용 방법이 개발된 거죠. 영화 필름의 한 토막을 전자적으로 주사해서 모두 52만 5천 개의 점으로 분석해냅니다. 그 다음 모니터를 통해서 한 장면의 첫 번째 필름을 보면서 색깔을 선택한 뒤 컴퓨터에 주입시키면 이 컴퓨터가 흑백 필름의 명도를 비교해서 색을 입혀나가게 되는 거죠. 또 이어서 컴퓨터를 통해 나오는 필름은 미리 비디오 신호로 바뀌어서 테이프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영화 한 편당 비용이 30만 달러라고 하네요. 이 영화 카사블랑카에 색을 입혀서 방송한 슈퍼스테이션의 소유주는 미국 최대의 언론 재벌 중에 한 사람, 테드 터너인데요. 그는 유명한 영화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180편의 고전 흑백 영화에 색을 입혀 방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과연 제3의 사나이나 폭풍의 언덕 같은 영화가 칼라를 필요로 할까요? 이들 작품은 그 빛과 어둠만으로도 수많은 색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담아내는 최대의 걸작들입니다. 이런 흑백 영화의 명작을 평범한 컬러 영화로 격화시킬 필요 없지 않을까요? 쉐데우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영화 제3의 사나이 중 해리의 테마. 정말 에릭 세라의 음악이 환상적이죠. 영화 그랑블루 중에서 그랑블루 오버처, 대구 내당 3동의 정우경군, 경남 창원 대방동의 하상훈 씨, 멀리 광주 북구 우산동의 김형범 씨, 충남 논산의 황성환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네요. 전북 전주 금암일동의 이현아 씨, 서울 마포에서 학교 다니는 김희성 학생, 그리고 서울 성북구 하월곡 일동의 김문숙 씨 들어주십시오.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쥬쥬진 쩌셔. 오늘 아침에 미소만을 기억할 뿐 임청하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저는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水浪